얼굴만 붉게 됐네. 햇살이 눈을 들어 두 눈에 반짝이네. 찡하는 마음이야. 뭐라고 말 못해도 찡하는 마음이야. 괜시리 설레는 거 찡하는 마음이야. 못해도 찡하는 마음이야. 괜시리 설레는 것. 떠나가도 짚어볼 순 없나요? 부디 나에게 사랑하라는 것만 말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리세요. 이렇게 떠날 거라면 가슴 속에 든 내 맘 맞춰도 그대가 가져가세요. 혼자 너 없이 살 수 없을 거라 그대도 잘 알잖아요. 들거리는 내 모습을 보면 그대 맘도 아프잖아요. 그대만 행복하면 그만인가요? 항상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한 번만 나를 생각해주면 안 되나요? 잡을 수는 없겠죠. 우리 나에게 사랑했다고 한 번만 말해주세요. 마지막 그 말 한마디 생각하며 웃음 짓네. Thank you.

빨간 가로등을 바라보려면 어디선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려 행여하는 마음에 뒤돌아보며 보이는 건 외로운 내 그림자 마시자 한 잔의 추억 마시자 한 잔의 술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시자 마셔보자 마셔보자 마시자 마시자 마셔보자 마셔보자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주는 산들바람은 한 번도 느껴보자. 가벼운 불밤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요.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준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때야. 접어드는 초저녁 누워 공상에 들어 생각의 노출했소. 벽에 작은 창가로 흘러드는 산뜻한 노는 아이들 소리.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가슴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고 기어이 부셔. 내일이면 벌써 그룹 주사람조차 잊어버려 아이처럼.